사랑이 내 곁에서 떠나려 하네. 나의 슬픈 사랑이 두 손을 꼭 잡은 채 눈물 흘리며 넌 가야만 한다네. 말하지 않는 슬픔을 남긴 채 너는 기억 속에 남고 싶다네. 사랑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하네. 나의 고운 사랑이 더 이상 내 곁에선 살 수 없다면 넌 어찌 해야 할지 나도 잘 몰라. 그저 너를 안고 울고 있다네. 세월이 흘러 기억 저편에 너를 내 가슴에 묻고 살아가기가 너무도 너를 내 가슴에 묻고 살아가.